이 수박 얼마예요?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2만 원이에요.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? 지난주에는 작은 게 7천 원이었는데요.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.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.